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삐루사회혁명당에서 국제상장을 드렸습니다. 백두산 전출위인들께 드리는 국제상장을 전달하는 행사가 6일 리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에는 빅토르 올리바 미겔 총비서를 비롯한 삐루사회혁명당 지도부 성원들, 당원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백두산 전출위인들께 드리는 국제상장을 총비서가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상장들에는 삐루사회혁명당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에서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를 위하여 인류의 반제 자주위협 실현을 위하여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백두산 전출위인들께 국제상장을 수여해드린다고 쓰여져 있습니다.